봉화리 혁명박물관 창립 쉰돌 기념보고회가 5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박물관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봉화리 혁명박물관 종업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봉화리 혁명박물관은 불효불굴의 혁명투사 김영직 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의의 지휘처로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근거지로 삼으시고 역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사적을 길이 전하는 뜻깊은 곳이라고 지적하고 봉화리 혁명박물관의 종업원들과 일꾼들이 창립 후 지난 50년 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용도 밑에 혁명사적물 보존관리와 교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으며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봉화리 혁명박물관이 창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5만 6,400여 개 단체의 수많은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했습니다.